친구야 친구야 술잔을 높이 들어라 기분이 다 내가 낸다 술잔을 높이 들어라 사나이 가는 길이 고달프지만 술잔을 높이 들어라 세월 가도 세월이 가도 세상이 다 변해도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친구다 친구야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술잔을 높이 언제까지나 친구다 친구다